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? 1번. 용접을 할 수 있어요. 2번. 잔업이 없으면 좋겠어요. 3번. 공장에서 일한 적이 없어요. 4번.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어요.